진 내장화 아마도 조금 더 늘어버린 담배 아무 의미 없어진 커플링 커플시계 네가 좋아했었던 향수 앞잔이 없는 편지 아마도 조금 잦아질 술 취한 밤 빛바랜 사진 속에 너는 왜 잔인하게 나를 향해 웃고 있는지 너 있는 게 안 돼 지우는 게 안 돼 우습게도 바보같이 그게 안 돼 다른 사랑하면 잊기 쉬울 텐데 바보같이 정말 그게 안 돼 아침 내 홈페이지 아마도 만화지를 며지 새는 밤 아무 의미 없어진 기념일 너의 생일 수도 없이 누를 이번 홈 습관이 된 내 안수 아마도 가끔은 듣게 될 네 소식 살 수 없이 부를 너의 이름 내 귓가에 계속 맴도는 네 목소리 널 잊는 게 안 돼 지우는 게 안 돼 우습게 해도 바보같이 그게 안 돼 다른 사랑하면 잊기 쉬울 텐데 바보같이 정말 그게 안 돼 그래서 난 안 돼 널 잊는 거 못해 아파도 슬퍼도 내 삶에 있는데 널 너무 닮아서 맘 깊이 새겨서 널 잊으면